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대양절에 즈음하여 캄보지아 앙코르톰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